신봉사 눈뜬 바람에 각처에 있는 천하맹인과 만자맹인이 일시에 모다 눈을 뜨라니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만자맹인이 눈을 뜰째 전라도수 장담양 세갈 때는 소리가 쩍쩍 쩍쩍 거더니만은 모다 눈을 와서 잠내어고 내려간 맹인들도 조그 집에서 눈을 뜨고 병들어 사경되어 도둑이 모든 맹인들도 집에서 눈을 뜨고 미쳐 다 모든 맹인들 일시에 모다 눈을 뜨고 전하 맹인이 일시에 눈을 뜨노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허이없이 뜨고 해내다가 뜨고 속내다가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힘써 뜨고 애써 뜨고 따분으로 뜨고 시원히 뜨고 이러다가 뜨고 한손을 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눈을 끔적거려보다 뜨고 눈을 부벼보다 뜨고 지옥 비금 추수라도 눈먼 김세원 일시에 모다 눈을 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는디 그 뒤부터 심청가 이대목 거는 소리만 들어도 명심일 때 백대 끼고 다리 끼고 뜨는데 눈 꺾이고 그때 쏘고 원식은 식구 듣는 또 모두 다 쉬워